Yeah, it's been a long time, man. The saga begins. Come on, let's do it. A bit of me 그게 소리 질러봐 Say my name 예전에 기억하던 내 모습 이제 더는 찾아볼 수도 없을까 가져봐 get it now 남자가 왜 망설이나 완벽한 내 스타일이라 절대 쉽게 포기할 수가 없어 타올라 타올라 burn it out 내 여자로 만들 거니까 잠시만 잠시만 내게 3분 30초만 줄래 baby 날 보면서 웃어줄 때 가슴이 쿵쾅거리 숨이 막혀 Filaments, but I be gentle, sentimental. 난 절대로 쉬운 남자 아닌데도 널 보면 여동을 치는 멘틀 아마 모든 늑대들이 주위 맴돌겠지만 주인공은 결국 내가 될걸 겉바우스니까 예쁘잖아 그 시크함은 섹시하지만 도도하게 굳이 말은 이제 내게 널 맡겨봐 새로운 세계 내게 보여줄게 새하얀 피부 기생머리 그할 수 없는 눈빛 내 인생을 새로 써내려가는 느낌 예쁜애도 맞지만 반한 건 정말 처음이야 꼭 개봉될 멋진 영화 한 편이다 방학 숙제처럼 미루긴 싫어 녹들어져 나의 컴프레션 타올라